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나종합 뉴스 박명수입니다. 어제 저녁 태국 방콕 도심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치 테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황의 터널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북당국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대입 수능에서 서울 강남과 강원도 양구, 전라남도 장성 등 특정 지역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태국 방콕 도심에서 일어난 폭탄 폭발로 최소한 19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중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쯤 방콕의 중심 상업지구에 있는 에라완 사원 앞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19명, 부상자는 120여 명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중국인 2명과 필리핀인 1명 등 외국인 3명이 포함됐으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부상자가 있는지 등 한국인의 피해 여부를 현지 경찰들을 상대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난 힌두 사원인 에라완 사원은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주변에 호텔과 쇼핑몰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다 퇴근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누가 어떤 목적으로 폭탄을 설치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지난해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프라유트 현 총리를 겨냥한 정치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안정을 찾긴 했지만 최근 군부가 총선 시행을 계속 미루는 등 민정 이양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태국에서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 독립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종종 발생해 힌두교인 에라완 사원을 노린 종교적 목적의 테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인상되고 올해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노동 규정을 개정한 뒤 올해 2월부터 74달러로 최저임금을 5.18%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측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인상안의 차액인 0.18%포인트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노동시간 외에도 직종과 직제, 근속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생산 기여와 근무 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합의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임금 문제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의 변경에 따라 북한 노동자 임금은 8에서 10%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으로 중상을 당한 수색대원 2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위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번 사건으로 크게 다쳐 입원 중인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서 위로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인근에 군 당국이 2,700여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 양산한 최신의 열영상 감시 장비를 배치했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북한군 동향을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소식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장과 2km 떨어진 우리군 관측소에는 야간에도 열을 이용해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인 TAS-815K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개발 양산에 모두 2,700억 원이 투입된 이 장비는 기존 장비에 비해 3배가량 성능이 향상돼 사고 발생 지역은 물론 비무장지대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왜 이런 최신의 감시 장비를 보유하고도 우리 지역까지 접근해 지뢰를 매설한 북한군을 포착하지 못했을까?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도발한 그 지역은 수목이 울창해서 감시 장비로 보기에 매우 제한되는 곳이고 또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감시 장비로 촬영을 해도 허옇게 나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간 첨단 감시 장비도 수목 지형이나 비안개 기후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은 굳이 신형 장비를 개발 양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군 당국의 해명은 우리 군이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자신은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당 지도부가 상의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공단 측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학 입학 수험 능력 시험에서 서울, 강남과 강원도 양구 등 특정 지역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학생과 졸업생, 사립학교의 전통적인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대입 수능에서의 국영수 성적을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어 A와 B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표준 점수 평균이 상위 30위 안에 든 곳은 전국 229곳 시군구 가운데 10군데였습니다. 특히 강원 양구군은 응시자 수가 분석 기준에 모자란 두 과목을 빼면 수학 A와 영어, 국어 B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장성군도 국어 A와 수학 B에서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나머지 3개 영역에서도 모두 2위에 올랐습니다. 평가원 관계자입니다. 또 양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들 지역의 학교 소재하는 학교 수가 많지가 않고 또 그런 학교 중에서 이제 특목고, 뭐 외고, 뭐 국제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도 영역마다 5위 안팎의 상위권에 고르게 포진했습니다. 또 대구 수성구와 광주 남구, 경기 과천시와 김포시, 충남 공주시와 경남 거창군, 제주시도 모든 영역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국영수 모든 영역에서 1, 2등급 비율이 상위 30위 안에 든 곳은 12곳으로 양구군과 장성군이 역시 1위를 휩쓸었습니다. 여학생과 졸업생, 사립학교의 전통적인 강세 현상은 지난해 수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고의 표준 점수 평균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았고 남녀공학은 남고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학 영역의 1, 2등급 비율에서만 남고가 여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는 59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남학생이 31만 명, 여학생이 28만 명이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0%나 감소해 불황의 터널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10대 그룹들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사의 성적표인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순이익은 18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빠졌습니다. 매출액도 8%가 넘는 30조 원 가까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20조 8천억 원으로 12%나 감소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를 견인해온 삼성그룹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의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5조 원대로 50% 이상 줄어 반토막 났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다른 그룹들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더욱 심각합니다. 순이익의 경우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한진 등 6개 그룹이 줄줄이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나아졌지만 매출은 감소해 이른바 불황형 흑자를 보인 것도 수두룩하며 롯데, LG, 포스코 등이 그런 곳들입니다. 재계 내부에서는 국내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별다른 계기가 없는 한 하반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려했습니다. CBS 뉴스 조백근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경기 회복에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서 노동과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에 노사정위원회 복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대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자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쉬운 해고, 즉 성과가 낮은 사람을 개별 해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 등 두 가지 쟁점을 노사정 대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부는 이후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을 올해 타결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중재안도 내놓았습니다. 한국노총도 고심 끝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으로 지도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반발도 팽팽했지만 김동만 위원장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면담에서 두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져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한 뒤 복귀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비전 오너인 이윤재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한 변제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이 회장의 소송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형이 면제된 뒤 이윤재 회장이 반환금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어제 CBS 보도로 알려지자 이 회장은 반나절 만에 돌연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피조는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재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 회장이 113억 원의 횡령 배임 액수를 모두 변제하자 지난해 4월 피조는 더 이상 공방이 필요하지 않다며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당사자들이 이 회장의 친인척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피조는 이 회장의 친딸 이주연 대표이사 명의로 소송을 내면서 이 회장의 외사촌 동생이자 감사인 이병수 씨를 소송 대표자로 내세웠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직원이나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전에 친인척들이 먼저 소송을 냈다가 슬그머니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 취하 시점이 이 회장이 횡령 변제금을 돌려달라며 회사에 맞소송을 내기 직전에 이뤄진 점도 수상한 대목으로 꼽힙니다. 또한 피조는 이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등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자신이 횡령해 변제한 96억여 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피존을 상대로 황당한 소송을 낸 사실이 CBS 보도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자 어제 반나절 만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CBS 뉴스 이지혜입니다. 다음은 날씨를 이수경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 덥겠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30도를 넘는 최고 기온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노약자들은 오후에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이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면서 목요일부터는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과 수원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청주, 광주 32도, 대구 31도, 부산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등 오늘보다는 기온이 1, 2도 정도 낮은 곳이 많겠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에서는 가끔씩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지방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하게 내리진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에 는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모레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차기 피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의 라이벌로 유럽축구연맹 회장 미셸 플라티니가 꼽힙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표심을 사로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피파 회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프랑스 국적의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입니다. 어제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명예회장은 플라티니를 부패개혁의 대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플라티니가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된 제프 블래터 회장의 측근이었다며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티니는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남미, 북중미 등 여러 대륙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의 셰이크 살만 회장이 최근 플라티니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몽준 명예회장은 출신 지역인 아시아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와 북중미를 포섭해 반유럽 구도로 몰아간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난 회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요르단의 알 후세인 왕자가 출마하면 선거 구도는 복잡해집니다. 알 후세인 왕자는 반블레터 진영의 대표주자이자 서아시아 대륙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몽준 명예회장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회장 선거는 내년 2월 26일 회원국들의 투표로 치러집니다. CBS 뉴스 박세훈입니다. 정부가 영구 임대아파트의 민간 위탁 관리 계획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취약계층 주거 공간인 영구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공공성이 강한 국민임대와 50년 임대주택의 민간 위탁은 연구 용역을 거쳐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입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속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체계 개편안을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가스통이 폭발해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현장은 주택 재개발 승인을 얻어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가스가 누출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를 계기로 여수 산업단지 등 유해 화학물질 취급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가 있는 11개 항만과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부산, 울산, 여수 등 대규모 항만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전 4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서 오늘 아침 9시부터 발전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은 계획 예방 정비 기간 중에 발전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합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과 잠든 취객들을 상대로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4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몽골인 28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몽골인 31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자정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복도에 놓인 주민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시내 아파트나 빌라에서 24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자전거 넉 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성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이들은 대포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평택 일대를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성기명, 임승선, 기술 최동철,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낮종합 뉴스 올레 주식회사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올레 인사돌 플러스 제공했습니다.